Girl, I can't explain what I feel. Oh baby, I lost my mind.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 하나 빼고 모든 것은 getting slow motion. 내게 말해줘 이게 사랑이라면. 매일 그대와 수많은 감정들을 나눠주고 배워가며 싸우고 울고 안아주고. 내게 말해줘 이게 사랑이라면. 세상 남자들 모두 날 부러워해. 너를 가진 내가 질투 나 죽겠나 봐.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절대 안 변해. 난 보기보다 우직하게 믿을 남자라는 걸 넌 알게 될 테니까. I don't know why 절대적인 이 감정을 내가 생각조차 했을까. 내 곁에 있을 때 난 점점 대단한 남자가 되고 빛나는 걸. I lost my mind.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 하나 빼고 모든 것은 getting slow motion. 내게 말해줘 이게 사랑이라면. 영원한 둘만의 happy ending. Happily ever after. 나만은 널 믿어주고 지켜주고 달래줄게. 네 편이 될게. 네 곁에서 절대 안 떠나. 가장 편하게 만들 거야. My baby.